이 시간에는 노래뮤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대가 나에게 준 것은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대는 어머니. 이 나라의 아들 딸들 품에 안고 살피며 어머니의 천만 사랑 다해가는 강이여 그대의 크나큰 심장 속에 사랑의 새 힘이 계속하여 내 삶이 꺼표난 것. 보람찬 내 삶이 시작된 것은 고향지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내 운명 지켜준 어머니 당이여.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